是莫斯比。눈을뜨면그목소리하루라도못잊었어오늘도그사람이두고갔나이길따라구름따라한없이걸어보내함께만나서한없이울었지내일또다시만나자눈을뜨면그목소리하루라도못잊었어오늘도걸어보내함께만나서한없이울었지내일또다시만나자 북한한 개 속에 희미한 가로등 아래 쓸쓸한 두 그림자 아무 말 없이 또 지금의 잊어야 하는데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히 간직하리 영원히 잊어야 하는데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히 간직하리 스스로 받아 Oh, 내 사랑